8 UBS. Hobsnomic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양인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바퀴를 굴리는 여기는 바로 HBS 경제정보센터 홉스노믹스입니다. 가을 축제인 애안제,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라치오스를 너무나 즐겁게 보낸 저는 금요일까지의 모든 아르바이트를 빼고 애안제를 즐길 준비 단단히 했습니다. 당장 오늘 오는 10cm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이 라디오가 끝나면 바로 한양인 존으로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요즘 경제 사정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노는 건 노는 거고 돈은 벌어야죠. 오늘 빨리 라디오 끝나고 놀러갈 준비 끝난 저는 아나운서 박선민이고요. 콘솔을 만지는 손이 분주하고 뛰어나갈 준비 끝난 박지연 엔지니어와 축제 때 돈을 얼마나 써야 잘 썼다고 소문날지 고민하고 있는 권하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학기, 시간 정말 왜 이리 빨리 가는 거죠? 자, 시작해볼까요? 아인개미, 우리 지난주에 환율이 오르는 어지러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힘든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특히 어떤 나라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요? 맞아요, 선민개미.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해리포터의 나라, 찰스 왕세자가 긴 기다림 끝에 왕이 된 나라. 또 뭐가 있을까? 어휴, 아인개미. 해리포터만 들어도 어딘지 알거든요. 영국이잖아요. 맞아요. 영국을 모를 리가 없죠. 아니, 근데요, 아인개미. 갑자기 영국이 경제 위기라고요? 요즘 영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난주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킹 달러 현상, 다시 말해 달러의 초강세가 이어진다고 했죠. 이 가운데 영국은 감세 정책을 발표했고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화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감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지금과 같이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때 각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정말 가슴 아프지만 자국의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영국은 거꾸로 간 거예요. 감세를 통해 시중에 돈을 늘려서 유동성을 크게 만들고 오히려 인플레를 가속화시키게 되는 거죠. 감세는 사실상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의미를 말하는데요. 감세로 인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찍어내게 된다면 파운드화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가속화될 거예요. 헉, 근데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요인도 한몫해서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헌믹스 아나운서라면 역시 똑똑하군요. 맞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와 곡물의 공급 부족 문제로 물가가 더욱 오르고 있는 거죠. 영국의 물가는 지난 40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원래 파운드화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원래 1파운드에 1.4달러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1.0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파운드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영국의 경제는 악화되고 있는 거군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16년 브렉시트 때도 이 정도로 하락하진 않았어요. 정말 재밌는 현상도 발생했는데요. 뭐죠? 과거 영국의 대표 식민지 어딘지 아시죠? 인도잖아요. 인도야 영국의 GDP가 역전됐습니다.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가 영국이 주춤한 사이 고세 영국을 따라잡은 거죠. 와, 정말 국제경제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조금만 쉬고 영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봅시다. 너무 궁금해요. 영국,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국가의 수순을 따라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고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에 맞춰서 영국도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급하게 금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금리 0.1%에서 2.25%까지 훅 올랐죠. 헐, 그러면 킹달러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주에 배운 빅스텝을 두 번이나 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영국은 70조 감세 정책을 발표했어요. 파운드 쇼크는 파운드 쇼크대로 오고 감세 정책은 감세 정책대로 발표하니 영국 경제가 매우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헉, 영국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는 건가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영국은 11월 기준금리를 1.25%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은 당연히 경제에 타격을 주죠. 거기에 아까 제가 영국이 70조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감세를 하려면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설명이 없어요.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찍어내면요? 그럼 시장의 파운드화가 더 풀리게 되고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되겠죠? 아이고, 머리가 아프네요. 아까 잠깐 인도가 영국의 GDP를 추월했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영국의 경제 위기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곧 있으면 프랑스도 영국의 GDP를 따라잡는다고 해요. 프랑스는 브렉시트 수혜까지 봤으니까 영국보다는 경제 상황이 낫겠죠. 아이고, 그렇군요. 영국의 경제 상황은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파운드의 가치는 떨어지고 70조 감세 조치로 물가 상승은 물가 상승대로 이루어지고. 영국이 이런 상황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사실 감세 조치를 정말 왜 했는지가 저도 엄청 의문인데 저는 정치적 의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트러스 총리가 보수당 출신이어서요? 아마도요. 총리의 공약 사항 중 하나가 감세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이 상황에 감세할 줄은 몰랐고요. 감세 재원에 대한 정보를 정부 측에서 주지 않으니 영국 시장은 패닉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 공부는 정말 해도 해도 어렵네요. 저도 너무 어지러워요. 영란은행이 그래도 지난주에 당초 설정했던 매도 계획을 중단하고 장기 채권을 일시적으로 매입했다면서요? 네네, 그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관련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덜란드 은행 라보뱅크의 수석 외환 전략가인 제인 플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에는 역부족일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빨리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아인개미 오늘도 수고했어요. 선민개미도요. 당분간 영국에 우리 집중해보자고요. 좋아요. 자, 이번 주 헙스노믹스에서는 전 세계 경제 상황 중에서도 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선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루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축제의 신나는 분위기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러부스에 재밌는 체험하러 우리 가봅시다. 이따 공연도 다 같이 기대해보자고요. 한양인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헙스노믹스의 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요. 헙스 보도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하면 5만원 배민 상품권을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10월 5일 수요일 헙스노믹스를 마칩니다. 헙스노믹스는 박선민 아나운서와 박지연 엔지니어 그리고 권하인 기자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뿅. HUBS